그 소원 담아서 그대 힘들어지면 작은 손 잡아줄게요. 그대의 마음에 내가 없죠. 험한 세상이 원하듯이 또 혼자라미죠. 소비지니 맘놓은 지름 가슴 보이면 위로가 돼줄게요. 괜찮아요. 어렵진 않게. Our love is strong. 놀라진 마요. 믿어요. Honest. 말도 못한 세상이 다가오는데 너를 버려둔 그 어둠 이 속에 헤매다 이겨낸다면 조금씩 그대 삶도 달라지겠죠. 때론 지쳐 쓰러져가도 언제나 머물 수 있게 앞에 서 cry anymore. 거센 빛 속에 사라진 그대 아침도 그대 괜찮은 잊어버렸던 그 절망도 그댈 위한 삶의 약인걸요. So easily 돌아갈 수 없는 길 far away. 두렵긴 해 할 수 있죠. 눈을 멀어도 너를 버려둔 그 어둠 길 속에 헤매다 이겨낸다면 조금씩 조금씩 그대 삶도 달라지겠죠. 때론 지쳐 쓰러져가도 언제나 머물 수 있게 서 있는 내가 보이나요? 속에 그 마음 안에 그 어리둥 손에 빠져버려도 내게 펼쳤던 꿈을 이 세상 상처도 울기도 했던 시간도 가슴에 담아도 참아 언젠간 웃어줘 버리면 돼. 잘할 거라 난 믿었었죠. 지울 수도 없는 바람인걸요. 손잡아요 밝게 빛낼 수 있게 다쳐진 그 어둠 빛 속에 헤매다 이겨낸다면 조금씩 그대 삶 달라지겠죠.